Hay ocasiones en las que el recuerdo del pasado hace que las almohadas sean incómodas y las noches muy largas. 0330, You Kiss. El sonido de la lluvia está golpeando la ventana de mi corazón. El lugar que dejaste te extraña mucho. Realmente te extraño. No puedo dormir por las noches. Yo, listen up. This is my tragic story. Just the breaking of my heart. Check it. 나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자꾸 네가 생각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할 수 없어. 내 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 너무 나도 지나가는 너의 뒷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거듭해서 매일 난 또 후회를 해 미안해 기도해 I want you to be back I can't 견딜 수 없어 네가 없는 하루니까 참을 수 없어 눈가에 눈물 흘러 내가 again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나는 이럴까 나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자꾸 네가 생각나 네가 너무 내 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 너무나도 그리워서 할 수 없어 밤새 너만 생각해 나는 잘 수 없어 Why did I turn on this love show 너와 나의 삶 멀어졌어 내가 이 사랑의 하인이었어 Why did we fight 우리 왜 이랬는데 바보야 내가 필요한 건 바로 너야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너 한숨만 땅꺼지게 쉬는 너 답답한 가슴만 탕탕 치는 너 두 손 모아 하늘에게 기도하는 너일 거라고 모습이 나는 상상이 가 우리 다 있다 지우자 나쁜 기억을 다 I'm sorry 너가 어떨지 알아 미안하다 말밖에 할 수 없는 나 아직도 나를 지을 수 없어 자꾸 네가 생각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한숨 놓칠 수 없어 내 맘 창문에 두드리는 빗소리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 너무나도 그리워서 한숨 놓칠 수 없어 꼭 이런 오늘 밤도 오늘 밤도 우리의 끝놓지 마 Don't deny our square pie 내게 와 이제 다 괜찮아 다시 다 모든 걸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한숨도 잴 수 없어 나 아직도 너를 지울 수 없어 자꾸 네가 생각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이제 한숨도 잴 수 없어 내 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네가 떠나버린 그 자리 Quiero que te quedes conmigo, este momento hasta siempre. Yo te quiero así. Dímelo, Cart. Don't let go. 내게 다 죽여버려 여기에 댄으로 와 더 포근하게 너 가슴에 들어와 What you want girl 그 누구도 안 부럽게 I got you 내 순간 띵가 봐줘 baby 또 어떻게 말을 할까 우리 사이 애매해질까 기회일지도 이 순간을 놓치기는 싫어 또 로맨틱하게 스파뇰 달라하던 명께로 달 때 서너 미안 뭐야 Dímelo, dímelo, dímelo En ocasiones nos hemos quedado con las ganas de que nuestra historia de amor sea la mejor. Haru Haru, Big Bang. Esas lágrimas se secarán completamente con el paso de los días. Dolería menos si no nos hubiéramos conocido. Espero que entierres nuestra promesa de estar juntos por siempre. I'm moving on, we should 함께하자던 그 약속이 진 추억엔 묻어두길 바래 baby 널 위해 기도해 Cuando vayas a herir un corazón, recuerda, tú estás en él. Cry, cry, ti ara. Por favor, no me dejes. No creo en tus palabras que dicen que volverás. Me amabas tan intensamente como los rayos del sol. Por favor, no me hagas llorar. Amamos intensamente que olvidamos mirarnos. Aprende a decir me amo antes de decir te amo. BTS, Epiphany. Es tan extraño, pero estoy seguro de que te amé demasiado. Me adapté a ti aceptándolo todo, queriendo vivir solo para ti, pero a final de cuentas, soy yo al que debería amar en este mundo. Las palabras que yo nunca he dicho, las palabras que yo no sabía que al decirlas lloraría, te quiero. Good day, I you. Oh, ¿sabes? Todos conoceremos a esa persona que se convertirá en nuestro instante favorito. Tom Pink, Kim Min Seong. 1, 2, 3, 4 y mucho más. Te amo desde el cielo a la tierra. La, la, la. 생각이 나 네 얼굴이 생각이 나 거울을 바라보니 정말 정말 못생겼네 못생겼어 널 갖기엔 못생겼어 La vida nos trae a personas que cuando las vemos por primera vez jamás imaginamos que van a ser tan importantes. Hello, hello, Yang Heun-suk. Hola, hola mi hermoso ángel. Por favor, cuídame siempre. Así que gracias, gracias. Necesito decirte estas palabras. 스쳐들리는 무심한 그 한마디 Hello, Hello 조금 낯설어도 어색하지 않았던 좋은 느낌 너에게 기대어도 되는 걸까 걱정스레 혹시 구겨진 진심을 펼쳐보면 Thank you, thank you

Esta canción muestra cómo nuestras inseguridades pueden convertirse en nuestras fortalezas. Day One, K. Will. De todos esos chicos feos, yo soy el más guapo. ¿Qué tengo que hacer para que conozcas mis sentimientos? Pensar en ti me vuelve loco. Más cruel que fingir amor y nada más canalla que ilusionar un corazón. Please, Kim Hyun-jung. Por favor, no sonrías mientras lo miras a él. Por favor, no lo beses a él, porque tú eres la tramposa, una mentirosa. I cry 너의 집 앞에서 너를 기다려 불이 꺼진 집으로 들어가는 그와 너를 보고 숨이 막혀서 눈을 맞추고 그를 안고 잠이 들 네가 너무 미워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어 난 오직 너라고 영원히 너라고 버린 눈물에 주저앉아 불러 널 불러 I just don't get it, get it Why don't you get it, get it 제발 너 그 사람 보면 나게 붙잡고 있을래. 이별한 그 기억들을 사라지게 하고 싶어. 내 아픈 눈물들을 내려가. Sabemos que una de las facetas cuando se acaba el amor es la tristeza. Podemos desgarrarnos fácilmente con las palabras equivocadas de esa persona que amamos. Coagulation, Super Junior. Cuando tus frías palabras llegan a mi corazón, sin darme cuenta de mis ojos caen suaves lágrimas. ¿De dónde vienen ellas y de dónde se forman? No sé. Lo único que sé es que en verdad duelen mucho. Mi antes ardiente corazón está lentamente volviéndose frío. 차가운 너의 그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닿게 됐을 때 내 눈동자에 나도 모르는 촉촉하니 쓸방울 어디서 어떻게 자꾸만 맺히는지 나도 모르죠. 그냥 내가 많이 아픈 것만 알아요.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싸늘 하죠.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붙잡을지 나도 모르게 잖아. 어떻게 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자꾸만 맺히는지 나도 모르죠. 그냥 내가 많이 아픈 것만 알아요. 뜨거웠던 가슴이 점점 사늘하죠.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붙잡을지 나도 모르겠잖아. 어떡해, 난 어떡해. 아, 쭉 눈 감으면 흘러내릴까봐 하늘을 올려봐도 결국에 무거워진 눈물 한 방울 버리고 말았지. 어떻게 다시 널 볼 수 없으면 난 어떻게 내일 아침 나도 모르겠잖아. 손이 닿으면 Un saludo a todos nuestros radioescuchas y especialmente a Estefanía Pineda que nos estuvo sintonizando. Esperamos que te haya gustado esta vasta selección de pensamientos y frases amorosas. Llévalas en el corazón. Te prometemos que con nosotros no te faltará el amor. Esperamos disfrutarás de es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Hasta la próxima.